동화 한국어 버전 걸리버 여행기. 레뮤얼 걸리버는 영국의 노팅엄샤이어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지만 걸리버가 있어 매우 기뻐했어요. 걸리버의 부모님은 아들이 외과의사가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걸리버는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 바다를 탐험하고 싶어 했죠. 정말이지 바다를 가로질러서 아무도 발견 못한 땅을 발견하고 싶다. 마땅히 항해에 관해 배울 사람도 없었기에 걸리버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의사가 됐어요. 걸리버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 하나가 됐죠. 걸리버는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잘 치료해줬어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늘 바다로 떠나는 것이었죠. 걸리버는 궁금했어요. 자신이 과연 빛나는 바다 위에서 항해할 수 있을지. 몇 년이 지나고 어느덧 걸리버는 결혼해 두 아이의 아빠가 됐죠. 걸리버는 아이들과 아내를 몹시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우울해 보여요.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선장을 맡아달라고 했소. 나도 하고는 싶지만 당신과 애들이 걱정돼서.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요. 항해를 해서 기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죠. 하지만 약속해줘요. 무사히 우리 곁으로 꼭 돌아오겠다고. 아, 고맙소, 여보. 걸리버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멀리 남쪽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어요. 걸리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거센 태풍이 몰아쳤어요. 바다가 무섭게 솟구쳤고 파도가 배 옆을 강타했어요. 이내 곧 배가 부서지더니 가라앉아버렸어요. 걸리버는 목숨을 건지려고 최대한 멀리 수영했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싶었을 때 거대한 파도가 그를 바다 더 깊숙이 밀어넣었어요. 다행히 걸리버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걸리버는 한 외딴 섬의 바닷가로 떠내려왔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눈을 뜨는데 등에 뭔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걸리버가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하다. 뭐야? 왜 이 모래밭에 묶여있지? 머리카락까지? 그러곤 내려다봤는데 놀랍게도 자기 엄지손가락만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는 걸리버의 얼굴 쪽으로 왔어요. 걸리버는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죽은 건가? 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지? 어이, 거인! 대체 우리 릴리펀트 섬에는 뭘 하러 왔지? 우리 잡아먹으려고? 네? 아니요! 그럼 우리 섬을 빼앗으려 왔나? 무슨 섬이요? 소인국 섬 말이야. 잠깐, 그 얘기는 아까 했는데. 그럼 블랙퍼스 큐가 보냈어? 무슨 큐요? 거인아, 왜 왔는지 말해! 내 이름은 거인이 아니라 레뮤엘 걸리버요. 난 지금 너무 피곤해요.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난파선을 타고 있었어요. 남쪽 바다에서. 그러다가 빠졌고. 군인은 걸리버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거인 걸리버를 시내로 데려가자. 폐하가 저자의 운명을 결정해 주실 거야. 소인국 사람들은 직접 만든 거대한 마차를 끌기 위해 말을 300마리나 가져왔어요. 걸리버가 시내로 끌려갔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죠. 거짓말이 아니었어. 여긴 정말 소인국이 맞나 봐. 근데 다들 오히려 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 희한하네. 하긴 누군가 나랑 다르게 보인다면 그 누군가도 날 다르게 보겠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헤하!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엄청난 파도에 타고 있던 배가 부서졌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는군요. 저자의 말을 그냥 믿어줄 수 없다. 우리에겐 위험한 존재야. 블랙 퍼스큐가 우릴 다 잡아먹으라고 보냈다면? 근데 배하, 블랙 퍼스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이러던데요. 무슨 큐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저자를 믿어야 할까? 겁에 질려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우리 손님 아니겠습니까? 증명할 기회를 주어보는 건 어떨까요? 왕은 걸리버에게 다가갔어요. 왕은 이 거대한 몸에 거대한 얼굴을 지닌 사내가 의심스러웠죠. 저 사람이 왕인가 보군. 예의를 갖춰야겠어. 위대한 폐하께 영국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레뮤엘 걸리버입니다. 전 많은 나라를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건대 폐하의 섬이야말로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군요. 이곳은 바로 소인국의 섬이다. 레뮤엘 걸리버, 우린 비록 작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막강한 전사들이다. 대하, 전사란 걸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전사들은 마음도 너그럽죠. 부디 저를 손님으로 맞아주신 이 너그러운 왕국분들에게 제 충성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보고 있는데 괜히 섣부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어. 걸리버는 우리 손님이니 예를 갖춰 대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소인국의 안전을 위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겠다. 걸리버의 고향이라는 그 이상한 왕국에 대해 더 알 때까지. 사람들은 왕의 결정에 크게 환호했고 걸리버는 한숨 돌리게 됐죠. 걸리버는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너진 사원에서 생활했어요. 걸리버가 누울 수 있을 만한 유일한 건물이었죠. 오른쪽 다리에는 족쇄를 채워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소인국 사람들은 거대한 손님을 아주 잘 챙겨줬어요. 매일 음식을 가득 채운 술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어요. 또 많은 옷감을 이어붙여 새 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소인국 사람들은 거대한 손님과 얘기하려고 매일같이 모여들었어요. 걸리버는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을 웃게 했죠. 걸리버는 한 명씩 자신의 손바닥에 올리고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내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소인국 사람들이 공중에 묶여있는 줄에서 한 명씩 차례로 걸어갔어요. 모두 겁에 질려 보였어요. 걸리버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왕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우리 소인국 사람들은 용기가 넘치고 용감하오. 위대한 레뮤엘 걸리버, 지금 그대가 보고 있는 건 용기와 충성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경비대장이 될 것일세. 하지만 폐하,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밧줄이 너무 높아요. 떨어지기라도 하면요, 자칫하다간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충성을 증명하는 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하지만 우리 소인국은 용맹하고 자부심이 넘치며 실은 용기를 시험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걸리버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레드레살에게 밧줄을 가져다 달랬어요. 레드레살은 기꺼이 나섰어요. 실은 레드레살도 이 시합이 싫었거든요. 걸리버는 밧줄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더니 안전근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팽팽한 줄 아래쪽에 안전근무를 설치했죠. 어때요? 이제 됐어요. 이젠 릴리퍼트 사람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목숨 잃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죠. 또 왕국은 새 경비대장을 얻을 수 있고요. 사람들은 걸리버의 발명품에 크게 환호했어요. 왕은 포상으로 걸리버의 발목에 채워둔 족쇄를 풀어주었죠. 걸리버는 이제 마음껏 섬을 구경할 수 있게 되자 매우 기뻐했어요. 점차 시간이 지나며 많은 소인국 사람들이 걸리버를 좋아했어요. 이제 왕은 중요한 문제를 걸리버와 상의까지 했죠. 걸리버는 맞은편 섬에 사는 적군인 블랙퍼스큐에 관해서도 알게 됐어요. 릴리펀트와 블랙퍼스큐는 먼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걸리버는 흥미로워하며 모든 얘기를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걸리버에게 즉시 궁전으로 오라는 호출이 왔어요. 걸리버, 우릴 좀 도와주시오. 블랙퍼스큐가 지금 우리 공격해오고 있어. 걸리버는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저 멀리서 릴리퍼트로 달려오는 전함들이 보였어요. 배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실려있었어요. 침략하려고 온 것이었죠. 걸리버는 밧줄을 들고 배를 향해 다가갔어요. 적군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건 또 뭐야? 어떻게 저렇게 커다랗지? 공격하라! 아, 그만해! 아, 멀쩡하잖아! 후퇴하라! 후퇴! 걸리버는 모든 배를 밧줄로 묶고 어깨에 메고 잡아당겼어요. 걸리버는 배를 해안으로 끌고 갔어요. 사람들은 걸리버를 외치며 환호했어요. 덕분에 많은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수고 많았소, 레뮤엘 걸리버. 하지만 왜 그만두는 거요? 블랙퍼스큐 군함을 전부 다 끌고 와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공격할 군대가 전혀 없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그건 불공평합니다. 블랙퍼스큐 사람들도 다른 적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싸움을 한 배만 끌고 왔습니다. 다른 배는 블랙퍼스큐 해안에 있는데 그 배까지 끌고 올 순 없습니다. 왕은 걸리버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레드레살이 걸리버를 찾아왔어요. 걸리버, 잘 들어요. 아, 안녕하세요. 왜 속삭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온 건 절대 비밀이니까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폐하께서 다른 신하와 당신에 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걸리버한테 불만이 많아요. 하지만 왜죠? 그야 당신이 폐하의 명령을 거부했으니까요. 블랙퍼스큐에서 모든 배를 끌고 오지 않았잖아요. 내 말 잘 들어요, 걸리버. 당장 릴리퍼트에서 떠나야 해요. 이 섬에 있으면 위험해요.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죠? 블랙퍼스큐 어때요? 인질로 끌려온 선장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블랙퍼스큐 왕에게 당신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편지를 쓰겠다고 했어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배를 만들어달라고 해보세요. 블랙퍼스큐는 우리의 적이지만 당신은 내 친구잖소. 당신이 걱정돼요. 레드레살, 고마워요. 그럼 당장 떠나야겠군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친구. 나도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거인 신사 걸리버. 걸리버는 곧바로 블랙퍼스큐로 떠났어요.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바다를 건너서 블랙퍼스큐 해안에 다다를 수 있었죠. 걸리버는 블랙퍼스큐 왕이 군인 전부를 이끌고 바닷가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내가 오는 걸 봤나 보군. 근데 왜 공격 안 했지? 존경하는 폐하, 전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은 레뮤엘 걸리버인데 폐하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물론 도와야죠. 우리 배우와 군사를 살려주었잖소. 고맙다고 해야겠군요, 걸리버. 걸리버라고 불러도 되겠소? 물론이지요, 폐하. 걸리버가 편히 머물 수 있게 준비하여라. 다음날 아침, 걸리버는 블랙퍼스큐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에 뭔가 떠있는 게 보였죠. 설마 저건 배? 걸리버는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은 즉시 장군에게 말했죠. 당장 배를 보내서 떠다니는 배를 바닷가로 끌고 오라고요. 그러곤 부하들에게 걸리버가 배를 고치는 걸 도와주라고 했고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고 했죠. 걸리버는 기뻤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배를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배는 걸리버가 타도 될 만큼 크고 단단했죠. 왕이 명령을 내리자 블랙퍼스큐 사람들은 항해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물과 과일, 가축을 채워넣었죠. 이 은혜를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폐하. 그대야말로 진정 대단한 사람이요.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걸리버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덕분에 아이들에게 들려줄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겼죠. 걸리버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을 아주 꼭 안아줬어요. 1742년 4월 24일, 마침내 걸리버는 고향 노팅엄사이어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